우리나라의 각지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조원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세멘트 생산기지들에서 피해복구용 세멘트 생산계획을 완수했으며 수도건설위원회 산하 공장들에서 북부 피해복구조원선에 필요한 건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히고 있습니다. 자강도, 량강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생활필수품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 건구제품들, 기공구들을 마련해서 피해복구 지역의 인민들과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북부 피해 지역에 수많은 학용품, 교구비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